Yeah. I can feel this love, the greatest love. You can feel this too. We will make this love together. Make a party all day 생일 같이 oh, 네가 입은 옷이 너의 다가 아냐 너와 나 세상 유일해 yeah, yeah, yeah. Our years better than ever aroma just don't matter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내 색깔로 다 칠해버려 수백 오천 가지 난 감정들을 칠해놨지 다름이 아냐 내가 치는 믿는 게 Celebrate for you You're the one, only one 70억 속 only one You're the one, only one So I celebrate you, all about you 기능 그는 말아 생각보다 덜커버렸어도 지구 뒤져봐라 나 같은 것도 어디 있겠냐고 야, 덜 크고 나 더 크고 나 그런 기준은 그 누구도 한 번 더 사람이 없죠 throw it out Celebrate for you Just celebrate for you